네, 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네, 주중의 마지막 금요일, 네, 차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벌써 금요일 와서 또 다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네, 오늘은 특별히 뭐 어떤 질병이 아니라 뭐 침술 아니면 뭐 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네, 침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아, 그냥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바늘 같은 걸로 찌르려는 건데, 네, 그렇죠. 어떻게 네. 그걸 치료를 하나 라는 생각도 예.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부터 이렇게 뭐 순서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큰 맥락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그 여기 현지 사람들, 네. 치위 쪽이나 침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많아요. 네, 아무래도 모르니까요. 예, 잘 모르니까 그 이해도 잘 못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도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 오해하는 예. 것들이요. 이게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랬지만 대부분들이 침은 삐었을 때. 네. 삐었으면 침 맞으러 가더라. 네, 뭐 붓기를 뭐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예. 식으로. 그렇게 이 한계를 딱 지어놨더라고요. 대부분은 네. 예. 근데 사실 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외과적, 그러니까 외상 쪽, 그러니까 뭐 근육 손상 같은 거 외에도 예. 일반적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그 근육 손상에 관한 네. 거 위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가장 보편화된 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네. 내과 질환도 다 침으로 가능하고요. 예. 심지어는 우울증까지도 침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정신적인 뭐 예, 그런 예, 것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침이 기본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원리를 보면은요. 우선은 이제 근육 쪽 통증을 없애거나 삐었거나 뭐 이런 쪽을 치료하는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의 자가 면역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면역 기능을 좀 높여 준다거나 뭐 그런 예, 건가요? 면역 그 높여준다고 하기보다는 그쪽을 활성화시키는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근육 어느 쪽에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육 통증 있는 주위에 침을 찌르면 네. 침은 금속이고 이 인체 내에서 봤을 때는 이물질이에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인체 내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인체에서는 이거를 침입으로 간주를 하고 그쪽으로 백혈구가 몰려요.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거를 싸우기 위해서죠. 네. 예. 근데 백혈구라는 건 결국엔 혈액이고요. 네, 그렇죠. 혈액에 몰리고 백혈구가 몰리고 그래서 그거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사실 백혈구가 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침이 들어옴으로 해서 혈액이 몰리고 백혈구가 몰리는 것을 이용을 해서 네. 그 다친 부위에 백혈구죠? 네. 백혈구가 많이 모이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활성화시킨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그 부분의 치유 능력을 더 활성화시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침의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네.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통증 치료에서 통증이 만약에 무릎에 통증이 있다. 네. 그럼 무릎에 침을 놓죠. 일반적으로 보통은 아픈 데다가 놓죠. 네.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침의 뭐라 그럴까? 작용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원리이긴 하지만 만약에 두통이 있다. 네. 그러면 두통이 있다는 얘기는 이 머리 쪽으로 열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아, 열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건가요? 열과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은 열인 거고 그 열이 오름으로써 머리 쪽으로 혈액이 많이 올라가서 압력이 생겨서 그 압력에 의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 그리고 이제 열과 압력 이 아닌 경우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허혈성 두통인데요. 피가 머리까지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두통이죠. 일종의 그 빈혈이랑 비슷한 건가요? 빈혈도 같은 맥락이죠. 네. 그러니까 허혈성 두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압력에 의해서 피가 몰렸을 때 피가 몰리고 압력이 생겨서 혈관이 압력을 받으니까 팽창되겠죠. 그래서 생기는 게 다 두통이에요. 그럴 때 침을 만약에 발바닥에다 침을 놓는다면 완전 반대에다가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발바닥에 침을 놨을 때 네. 혈액이 발바닥으로 몰리겠죠. 거기 이제 이물질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예. 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던 혈액이 어느 정도는 내려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하게 올라간 거를 어느 정도 끌어내리는 다른 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거네요. 네. 아. 예. 그것도 한 침의 원리 중에 하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락과 경혈 에 대해서 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용어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우선 경락이 무엇이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경락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서양 사람들한테 제일 그냥 쉽게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너브 시스템이라고 하죠. 신경망. 그러니까 실제로 경락과 이 신경망의 흐름과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아, 유사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 건가요? 완전히 다르다고도 할 수도 없고요. 아. 그러니까 경락이라는 거는 고대부터 네. 이 선조들이 여러 가지 경험 민을 통해서 이제 찾아낸 거죠. 네. 여기를 자극을 하니까 어디에 효과가 있다거나 효과가 있다. 아.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그 흐름 계통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인체의 경락이란 것은 이 혈자리들이 점점점이 모여서 선이 된 게 경락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연결된 선 경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신경망보다는 좀 협소해요. 그렇지만 그 경락이 흐르는 지역에는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신경망들이 좀 더 밀집돼 있거나 예.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직 뭐 경락을 뭐 과학적으로 실체를 밝히는 단계는 아직은 찾고 있는 단계고요. 네. 어느 정도 실마리는 잡은 상태지만 서양 과학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할 아직 인정을 못 하죠. 왜냐면은 밝혀진 게 없으니까 딱 나와 있지 네, 실험적으로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와야지 인정을 하는 게 이 서양 과학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근데 제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신경망 중에 일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예. 경혈 침을 놓는 자리는 그 경락이 흐르는 그 선 중에서 한 지점이에요. 한 점이죠. 네. 그 점을 자극을 했을 때 각 연결되어 있는 장기 오장육부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예를 들어서 손의 어떤 부위를, 그러니까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한국 사람들이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였냐면 체 했을 때 네. 손을 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을 따는 것도 보면은 이제 가끔씩 환자들이 며칠 전에 급체를 했는데 손을 땄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따셨어요? 그러면은 다 제각이 틀려요. 근데 정확한 위치만 찾아서 자극을 했었어도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대충 네, 그냥 예, 손끝 어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만약에 손끝에 특정 부위 네. 그 경 그 혈자리죠. 네. 혈자리를 자극을 하면 그 경락이 연결되어 있는 장기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스위치랑 비슷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건물 내에 전기들이 각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네. 벽 속에 다 숨어서 안 보이지만. 네. 그렇지만은 오픈되어 있는 거는 스위치잖아요. 버튼 하나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 그 연결돼 있는 불이나 뭐 다른 기기들이 작동을 할 수도 있고 뭐 멈출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전기 쪽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전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도 있고요. 네. 예. 그 컨트롤 박스 일반적으로 뭐 두꺼비 집 같은 거죠. 네. 예, 그런 컨트롤 박스도 있는 거고. 그러면 혈자리라는 거는 그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랑 같아요. 아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예.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인체에 스위치가 너무 많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365개 예. 그간 정교화된 혈자리가 네. 있고요. 그 외에도 이름이 붙여져 있는 혈자리가 있고 그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생겼다 없어졌다가 하는 혈자리도 있고요. 오, 항상 또, 있는 게 아니군요. 예.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아, 이렇게 여기다 예, 해봤다. 기존에 있던 지식 체계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혈자리도 있고요. 뭐 그동안 그런 경험으로 생긴 것들이 이, 예, 이 그렇죠. 자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지식 체계가 내려오면서 확정 규정된 그것 외에도 충분히 응용할 수가 있는 혈자리들이 새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스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스위치를 잘 찾아서 움직이면 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장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만약에 체했다. 그러면 체했다는 얘기는요. 한자로 체 하면은 멈춰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멈춰있는 강도에 따라서 본인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예. 네 말씀해 주셨죠. 어쨌든 체했다는 얘기는 한자로 멈춰있다는 체자란 말이에요. 정체할 때 체. 네. 예. 그러면은 위가 멈춰있으면 위를 다시 멈춘 걸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는 거죠. 네, 어디인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자극을 해주면 위로 바로 자극을 줘서 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게 치매 치료의 원리예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체에 열두 경락이 있어요. 열두 경락. 경락이 열두 가지 네. 기본 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1번 경락은 위랑 연결되고 2번 경락은 폐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진단을 해서 어떤 장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연결되는 스위치를 찾아서 자극을 해주는 게 침치료의 예. 제일 어떻게 보면 고단계죠. 단순히 근육만 하는 단계에 보다는 훨씬 더 높은 단계. 네. 예. 그러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으러 왔는데 저희가 실제로 많이 겪는 경우죠.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오자마자 엎드려요. 허리가 아프니까요. 예, 그러지 마시고 우선은 바로 누워서 체크를 먼저 해야지 어디가 아픈지 왜 문제가 생겨 허리가 아픈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왜 엎드리냐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잖아요. 아픈 데를 바로 보여주는 게. 예, 왜냐면은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침을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저희는 이제 허리에 딱 직접적인 침은 잘 안 놓고 연관된 장기를 찾아서 침을 놔요. 저번에 말씀하신 원인을 찾아서. 그렇죠. 그러면 허리가 아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경우에 이제 신장 기능, 그러니까 콩팥이라고 네. 하죠. 콩팥 기능, 그 다음에 방광 기능. 예,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허리에다가 바로 침을 찌른다는 얘기는 근육을 치료하겠다는 거고요. 아, 지금 당장 아픈 데는 막 예. 잠깐. 하지만 만약에 허리 외에 다른 연결되어 있는 경락을 자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되어 있는 장기, 예, 오장육부에 연관되는 신장이면 신장, 방광이면 방광을 자극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우선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허리 아프면 어디 어디 어디가 경험이죠. 네. 허리가 어디 아플 때는 허리 외에 그 다른 다리에 몇 개 혈자리 아니면 손이면 손 일정 부위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내려오는 혈자리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이제 자극을 해주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 방에 있는 불을 끄고 싶은데 네. 옆방에 있는 스위치를 아무리 껐다 켜봤자 이 방에 있는 스위치는 작동을 아니, 불은 계속 끄거나 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예, 스위치를 작동을 했을 때 정확히 작동을 한다는 거죠. 듣다 보니까 그 이제 아무래도 배우면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는지에 따라서 이제 뭐 치료 방법이라든가 스타일이 좀 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고 예. 그다음에 예. 그러면은 허리가 아프면은 만약에 허리가 아픈 원인이 신장이다. 콩팥이다. 네. 그러면 그 연결되어 있는 경락을 자극하면 되죠.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 환자들 중에서 많이 오는 환자들이 또 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깨가 아프면은 어깨에다 침을 놓을 수도 있고요. 네. 손에다 침을 놓을 수도 있어요. 아, 손에다가요? 네. 그러면 맥을 보면은 어깨가 아프다. 그럼 일반적으로 소장경락 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아까랑 허리 아픈 통증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네. 소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요. 어깨가 자꾸 뭉쳐서 소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 반대로도 될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건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폐 기능이 떨어졌어요. 네. 감기에 걸렸거나. 그러면은 폐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연관되어 있는 경락이 흐르는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소장이 활발하게 못 움직이기 때문에 소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분이 어깨인데 그 어깨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지서 어깨가 아픈 경우가 있죠. 순간 들은 중, 아, 합병증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합병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인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따로 네. 놀지 않는다는 거죠. 근육은 근육, 장부는 장부, 따로 놀지 않아요. 뭐 명칭은 분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 인체.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체는 소우주다라는 말이, 네, 그런 말 많이 예, 하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뭐 정확히 설명하려면은 좀더 철학적으로 뭐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어깨가 아픈 건 원인은 이 오장육부 중에 소장에 문제가 생겨서 어깨가 아픈 경우도 있고요. 네. 근육 쪽에 무리가 돼서 그쪽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기흐름이 약해지면 그게 반대로 오장육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같은 부위를 만약에 어깨가 원인이 될수 있고 네. 소장 맞나요? 네, 소장은. 소장이 원인이 될수 있으면 치료법이 또 다르겠네요. 치료법은 똑같죠. 아, 소장 그런가요? 경락을 자극을 해주면, 정확한 스위치를 찾아서 자극을 해주면, 둘다 치료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과 질환을 침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게, 그게, 그렇게 돼서 원리는 그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소장이 이상하다, 장이 이상한 것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어깨가 이상해서 왔는데, 결국 치료는 똑같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 원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어깨가, 사실 어깨로 지나가는 그 경락이요. 네. 연관되어 있는 장부가 소장 하나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럼 다른 데로 또 예, 해서 그렇죠. 어깨가 아플 수도 아플 수 있겠네요. 있죠.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게 소장이기 때문에 소장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다른 장기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찾으면 바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아까 제가 침으로 할수 있는 것 중에 정신 예, 정신질환 네. 쪽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울증 같은 경우죠. 네, 우울증. 우울증 같은 경우는 병명에서 알수 있다시피 우울이에요, 우울. 우울이란 얘기는 한자어라서 눌려 있다는 얘기예요. 간울, 우울 같은 우울자예요. 그래서 눌려 있는 거예요. 간 기능은 자꾸 퍼트려 줘야 되거든요. 네. 간이라는 거는 혈액을 저장했다가 곳곳에 해독도 하고 곳곳에 필요할 때 혈액을 공급해 주는 장기인데 네. 이 간이라는 장기가 공급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에 눌려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건가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울증인 거죠. 그런 아. 거로 인해서 생기는 병 중에 하나.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간을 먼저 염두를 해두는 게 교과서식 사고죠. 예. 뭐 그리고 뭐 광증, 예, 정신 질환 일 경우에 뭐 간에서 올 수도 있고 심장 기능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주면 정신질환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약간 궁금한 게좀 다른 길로 새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침 종류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뭐 또 치료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침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뭐 길이도 있을 거고 종 뭐 뭐 두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길이는 말 그대로 좀 더 깊게 찌르고 싶었기 때문에 긴 거를 사용하는 거고. 아. 길어지다 보면은 힘이 없으니까 조금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예. 그 침의 길이랑 두께는 침 치료에 영향을 그렇게 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깊은 혈자, 깊은 데까지 찔러야지 그 자극을 할 수 있는 몇 군데 혈자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엉덩이 같은데 살이 많은데 근육이 많은데 네. 이런 데는 어쩔 아니면은 수 없이. 사람이 너무 비대해서 예, 깊게 찔러야지 혈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긴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종류하고는 별로 차이는 상관은 없는 거네요. 큰 차이는 없어요. 아니, 사진 네. 보니까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목적은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자극하기 좀 더 편하게 만들어서 침의 이제 종류가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뭐 침 요즘은 뭐 봉침, 아, 그 약, 벌 예, 예. 약침. 요즘은 뭐 매선침. 매선침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실인데요. 아, 실이요? 예.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실을 이 인체 내부에 주입을 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달고 다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침을 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선이에요. 안에다 넣는 그러면은 예, 예. 다시 뽑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수술용 침 수술용 그 봉합선이죠. 네. 봉합실. 다시 녹아서. 예, 녹아서 없어지는. 네. 예. 그 실이에요. 그 실을 인체 내부에 넣으면 침은 넣었다가 언젠가는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30분이든 네. 1시간이든 네. 언젠가는 빼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이 매선침, 그러니까 이 실을 녹는 실을 넣으면은 침은 맡고 있는 시간을 한계가 있지만 이 매선침은 이 실이 자동 알아서 녹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 백혈구로 끌어대는 거예요, 계속.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겠네요. 보통은 요즘은 이제 통증 치료. 통증 치료. 만약에 뭐 어깨가 아프다,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 이럴 때 통증을 없애주는 위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미용 쪽으로도 많이 쓰죠. 미용이요? 예. 리프팅. 요즘 한참 최순실이나 해서 리프팅 시술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미용용으로. 네. 그러니까 처진 근육을 위로 다시 당겨주는 작용을 해요. 근데 그걸 침으로 하는 건가요? 실이죠, 결론은. 아. 실인데 일반 실이 아니고 실 자체에 가시 같은 돌기들이 있어요. 아. 그럼 그거를 넣어서 근육에 넣었으면 이제 근육에 걸리거든요. 네.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걸린 가시를, 그러니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실을 살짝 들어 올리면 늘어져 있던 근육들이 예, 올라간다고 해서 그 미용 목적으로 쓰는 게 이제 많이, 요즘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군요. 신기한가? 침 또 나. 저는 그런 거 처음 와가지고 항상 금속 같은 걸로 된 걸로만 봐서. 그게 이제 전통적인 거고요. 예. 근데 뭐 봉침이든 매선침이든 침의 가장 일반적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근육. 자극을 줘서 예, 근육과 통증을 없애는 작용.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침으로. 단순히 통증만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정신질환도 포함해서 뇌과 질환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현대 사람들에게는 약간 뭐 눈으로 보이는 것부터 해서 수치라든가 네. 그런 게 이제 보여야 이제 안심을 하잖아요. 약간의 그 뭐 환자라든가. 네. 근데 이제 뭐 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그런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게 잘 없어서 네. 또 그런 것도 좀 강한 것 같은데 또 뭐 그런 걸 계산하고 있는 뭐 그런 게 또 있을까요 혹시? 수치적으로는 지금 한국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과정이죠. 약도 마찬가지고 한약, 중약도 수치화시켜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죠. 그리고 침치료도 마찬가지고 가끔씩 기사들이 올라와요. 뭐 이런 새로운 저기를 증명했다. 아. 예.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걸 접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그렇겠죠. 네. 저희들이야 뭐 주관심사가 그쪽이니까 계속 그런 소식을 받아보는데 뭐 일반 사람들은 매체에서 해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그런 거를 좀 관심을 더 갖고 언론에서 조금 광고도 해주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메인 매체잖아요. 메인 매체에 광고를 기사를 실어주면 좋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되게 낮아요.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뭐 뉴스 같은 것만 봐도 뭐 보통 이제 서양의학 같은 뭐 개발을 했다거나 그쵸? 무슨 약을 개발했다거나 네. 그런 거는 많이 나오는 반면에 뭐 중의학 한의학에 대한 그런 소식 같은 거는 이제 개발이 될까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 경제 원리예요. 결국 이제 네 시장 경제 원리죠. 그 약 같은 걸 개발해서 광고 그 신문 매체에 나오면 그 약은 더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당장 시장 경제에 의해서 당장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 전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개 대학이 투자되는 연구비가 한국 전체에 투자되는 연구비보다 더 많아요. 아, 중의학 네. 관련된 네. 확실히 이제 인식이 크게 다르긴 한가 보네요.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의학 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일반 사람들한테 하고 얘기를 할 때 더 쉬워요. 중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조금 예. 깔리는 지식이 조금 더 적고 그냥 뭐 한약 정도 뭐 한약죠.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한약은 보약으로만 알고 있어요. 네, 보약 정도. 네. 몸 보호할 때만 먹으러 그렇죠. 뭐 지으러 가는 거. 네.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한약 이게 중약 갖고 암 치료를 하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치료를 안 하더라도 그 외에 발생되는 합병증 뭐 이런 것들을 침이나 약으로 처리를 해서 항암 치료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아니면은 예 치료를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이런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근데 한국은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예, 언젠가는 한의학이 없어질 예,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중국에 계속 의존하는 수밖에 없죠. 분투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생각해보니까 대형 병원들은 있는데 한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개인적으로 돼 있잖아요, 대부분. 그건 시스템의 문제죠. 그리고 한국에 한방병원이 몇 개 있어요. 약간 경희대나 몇 군데 이제 큰 대학에 한의학과가 있는 네, 유명한 곳들. 유명한 네. 경희대, 원광대 몇 군데 있죠? 이런 데서 운영하는 이제 한방병원, 대형 한방병원들이 있어요. 아. 예. 아, 저는 근데 워낙 예, 입지가 좁아서 그리고 예. 연구 지원도 그렇고 이제 제도적으로도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질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실력도 빠르게 올라갈 수도 없어요. 일단 딱 듣기만 해도 중요한 한의학은 일단 경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다른 뭐 의학도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뭐 그 정석적인 그런 게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다른 뭐 기본적인 거는 뭐 서양 의학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데이터적인 게 있으니까 네. 좀 더 그 참고할 것들은 더 많은데 중의학 한의학은 그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데이터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데이터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오래 했지만 십몇 년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다 보고 싶어도 못 본 책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아. 그러니까 역사가 몇천 년 역사예요. 그렇죠, 네. 네, 상고 시대부터 쌓여온 건데 데이터가 현대 과학 기준으로 봐서 데이터가 없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지. 그거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결국은 신뢰를 예. 그렇죠. 하느냐 못하냐 인식 예. 차이가 크겠네요. 예. 데이터만은 지금 매년 쏟아지는 논문 아니면은 옛날부터 쌓여왔던 그런 유명한 고서들 예. 이런 게 많아서 그거를 연구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니까요. 그 데이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식의 차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현대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옛날에 있었던 지식들을 배척하게 되는 거죠. 좀 신뢰를 잘 못하는.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게 크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 속에 그런 지식들이 기반으로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비위가 약하다. 네. 비위가 약하다는 얘기는 서기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비라는 건 비장이라는 장기를 얘기하는 거고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장. 아 그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예. 그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중에 노가 있어요. 노가 있는데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많이 없어졌죠. 예, 기본적인 그런 전통적인 사상들이 희석이 된 거죠. 하긴 요즘 워낙에 그냥 외국 걸 좋아해서 또 이제 그렇죠. 빨리 치료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커서 또 그런 게 아닌가라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맞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급할 때는 양약을 우선 찾죠. 만약에 감기가 굉장히 심한 당장 허리가 아파서 스스로 침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면 급하면 약 먹어야죠. 뭐. 근데 확실히 빨라요. 근데 문제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어깨 아픈 환자가 왔는데 무슨 파스가 있대요. 파스라고 안 하고 패치라고 그러더라고요. 통증을 없애는 패치는 그거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냥 파스가 아닌가 보네요. 예, 일반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파스라고 안 하고 패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당장 붙이면 안 아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붙임으로써 해서 그 부분을 거의 마취시키고 아니면 혈액순환을 강제로 멈추게 한다는 거죠. 약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 부분이 당장은 아프지 않겠지만 그걸 붙임으로써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그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겠네요. 아니죠. 거기 머물러 있어. 죽은 세포들이 머물러 있겠죠. 아, 네네.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될 거고 막혀버리는. 예. 그러면은 아프지는 않을 수 있지만 치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나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파나돌은 예, 좋은 약이긴 하죠. 당장 힘들 때는 예,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슴 아픈 때가 뭐였냐면은 고생을 여기 이민을 와서 고생을 해서 겨우 영주권 따고 이제 살만하다 싶어서 이제 그동안 참고 참았던 병을 보러 간 거예요. 병원에. 네. 근데 암이래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손 쓰기가 힘들어요. 너무 늦어버린. 네. 왜냐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암까지 가게 됐느냐. 아픈데 병원을 가고 싶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뭐 기록이 남죠. 기록도 남고요. 그럼 영주권의 불이익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꾹꾹 참아요. 파나돌 먹으면서. 파나돌 먹으면 하루는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병을 키운 거예요. 조금 더 돈 안 아끼고 조금만 더 일찍 병원을 찾았어도 그 정도 말기 상태까지 갈지도 않았을 거고. 네.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그래도 꼭 그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을 수가 많죠? 있겠네요. 예,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당장 발목을 뺐어요. 네. 발목을 뺐으면은 그날 치료를 받았으면 침을 맞아요. 그러니까 발목을 뺐다는 얘기는 그 빈 부위에 모세혈관들이 다 터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출혈이 있죠. 네. 출혈이 나기 때문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출혈이 생겼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나고 아픈 거라고요. 욱신욱신되고. 그러면 그때 침을 제대로 침출을 받으면 이 붓기도 금방 가라앉고 그 이 뭉쳐있는 죽은 피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빨리 몸 전체로 돌려서 네. 흩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다리를 뼈든 뭐 허리를 뼈든 괜찮겠지 하고 며칠 지나고 일주일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2주, 3주, 한 달 후에 온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나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때 침 한 번 맞아서 나을 거를 길게 예. 끌게 예. 되는 그 출혈이 생겨서 거기에 죽은 피가 거기에 달라붙어 있으면요. 침 갖고는 힘들어요, 사실. 그 부분은 약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침 한 번 맞아서 끝낼 거를 병을 키워서 침으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까지 방치를 하고 정 원하면 그때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손해예요. 시간도 버리고 몸도 버리고. 네, 그렇죠. 돈도 버리고. 사실 아프면 본인만 손해예요, 사실.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의사라고 하지만 내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자가 얼마만큼 아픈지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냥 이 정도 아프겠구나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저도 뭐 응급실에서도 일해봤고 병실도 많이 일을 해봤는데 의사들한테는 환자가 아파서 해도 그거는 의사한테는 그게 일일 뿐이에요. 직업이 예, 네. 일일 뿐이에요. 그냥 뭐 저 병실에서 있다가 오늘 누구 죽었대. 그러면 어 그래요? 그러면 그러고 그 끝이에요. 누가 죽어 나가든 뭐 하든 그냥 다반사예요. 매일 일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뭐지? 어떻게 보면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몇 번 겪다 보면은 또 그럴 수도 더 아니요. 실제로 병원에서 일을 해 보면 사람들 죽어 나가는 거는 진짜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이기 때문에 아 그냥 뭐 에이 뭐 좀 좀 그렇네. 그냥 그게 끝이에요. 너무 많이 봐서 무대를 예, 예. 하지만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들은 굉장히 큰 슬픔이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의사들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환자가 의사한테 내 아픈 거를 호소를 해봤자 예, 별로 그냥 의사는 이렇게 아프면 뭐 진통제를 준다든지 처방을 한다거나 예. 치료를 한다거나 예. 그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사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거니까요. 그렇진 않아요. 아닌가요? 네. 그거는 이제 그렇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실. 근데 미리 예방하면 더 빨리 더 돈도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그거를 하면 그만큼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거죠. 환자는 환자대로 힘들고. 예. 키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서양의학은 결과를 봐야지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피검사라든지 뭐 심전도라든지 결과를. 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됐을 때 치료를 가능해요. 수치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병이 이미 진행이 됐을 때. 하지만 전통의학 쪽은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이게 보호하는 식으로. 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결과를 나오려면 이미 망가졌을 때야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망가지기 전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능 저하나 아, 이런 단계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뭐 그렇죠. 시작하기 뭐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다음에 그다음에 망가져서 병이 생기는 건데 이제 기능이 떨어졌을 때부터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방의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식이 그런 쪽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잘 안 찾고 병이 커지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진단을 하고 환자 상태를 보면은 아 어디 문제가 있겠구나.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고 하면은 환자 얼굴만 보고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의사잖아요. 의사로서 환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말해도 될까요? 해줄 게 있으면 해줘야 그렇죠. 그럼 해주면은 돌아오는 거는 심할 때는 욕도 먹을 경우도 있어요. 대놓고는 못하지만 나중에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아, 자기 상식에서는 이게 아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중풍의 위험이 있어요. 네. 뇌졸중의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통증도 있고 본인도 느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가 뭐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 게 오래된다, 반복되고 이러면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아. 막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런 그 정도까지 자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조심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겁준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그쪽에서는 이제 치료를 더 하게 해가지고 돈 뭐 하려고 그쵸.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아.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태 아니면은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그 참 그렇겠네요. 예. 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예. 의무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막 나쁘게 말을 해버리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도 안 와버릴 테고. 네, 그렇죠. 특히 이 교민 사회는 더 심하잖아요. 그렇게 소문이 빨리 퍼지는 게. 그런 실제로 그런 일을 몇 번 당해 봤어요. 아,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아픔은 환자 손해입니다. 결론은 그건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미리미리 해야지 그나마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고통도 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아니면 돈이 든다는 이유로 뭐 하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건 뭐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예. 그렇군요. 오늘 이제 침으로 할 수 있는 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다양한 방대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인식 차이가 아직은 크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제 조금씩 이런 걸 경험을 해보면 다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그러려면 일단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죠. 예.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 한의학, 전통의학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한의학도 그렇고 다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런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만드는 게 많아서 저도 약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연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런 거를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약도 사실은 한약도 자연에서 왔지만 잘못 쓰면 독이 돼요. 잘 써야 되죠. 그렇죠. 예. 뭐든지 예. 과하지 않게. 그렇죠. 네, 이 시간에 이제 중의학 한의학 전통의학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아, 그럼 오늘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노래도 하나도 못 들고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뭐 병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치료법 같은 걸로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